타박 타박 타박 내야 어둠에 울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이 깊으면 헤엄치지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이 높으면 기어가지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저질다오 우리 엄마 저질다오 탐스러운 개똥 참에 열렸길래 두 손으로 따서 들고 정신없이 먹어보니 우리 엄마 살아생전 내게 주던 전마실세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저질다오 우리 엄마 저질다오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저질다오 우리 엄마 저질다오